8월 5일 금요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낫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두셨습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낙 자손의 멸절.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는 영광을 누립니다. 출애굽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은 거대한 아낙자손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당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고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인족 아낙자손을 멸절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묵상 에세이.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중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은 가정이자 학교가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중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나는 아들을 위해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아들은 엄마가 가르쳐주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느 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엄마에게 화를 냈다. 참다 못해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느꼈다. 원수 마귀는 아들 안의 불만과 반항심을 일으켰고 이로써 아내를 화나게 하며 낙담시켰다. 그리고 아들과 아내를 통해 결국 나와 우리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나는 겸손한 기도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먼저 승리하기 시작하자 아들은 수학 문제를 못 푼 것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고마워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을 향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아들은 수학 실력도 향상되어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셔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맡아주시며 승리하게 하신다. 김길의 마음아 이겨라. 한절 묵상.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요약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들을 점령했다는 것이며 어느 한 지역도 그냥 지나친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전쟁이 그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 때로는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며 제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싸워 이기게 하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